아무도 내 맘을 채우지 못해. Why am I doing this? 아무도 내 맘을 채우지 못해. Oh no. 누굴 만나도 다 허전한 기분. Why am I doing this? My love's you, my love's you, my love's you, my love's you, my love's you, love's you, love's you. Oh oh.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지겹고 뭔가 허전한 마음. 외롭긴 하지만 외롭지 않은 기분이 들어 내 생각 없는 하루. Tell me what you think about me, oh. 하지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 가느듯이 아쉬운 것 같은데, 똑같은데, 별다를 게 없네. 설레임을 느껴본지는 아주 오래. 심장은 뛰고 있기는 한지 도대체. 친구들은 항상 나보고 눈이 났다는데, why is there no one I like, yeah. Leave me alone, 그냥 나 홀로 이대로 지내볼까.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내시계 좋은 이런 날은 왜. 아무도 내 맘을 채우지 못해. 누굴 만나도 다 허전한 기분. Why am I doing this? My love's you, my love's you, my love's you, my love's you, my love's you, love's you, love's you. Oh oh. 아무나 만나볼까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 금방. 쉽게 질리는 건 당연하지. 맞이하고 싶지 않아 평범한 아침. Tell me what you think about me, oh. 끝까지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똑같은 게 알 수가 없는데. 사랑이라 느껴본지는 아주 오래. 내 삶이 살아있기는 한지 도대체. 사람들이 항상 남자는 너무 많다는데. Why is there no one I like it? All alone, 그냥 나 홀로 이대로 지내볼까. Yeah.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날씨가 좋은 이런 날은 왜. 아무도 내 맘을 채우지 못해. 누굴 만나도 다 허전한 기분. Why am I doing this? My love's you, my love's you, my love's you, my love's you, my love's you, love's you, love's you. Oh oh.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뭔데 나를 만지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어 날 이렇게 만든 너에게 다시 돌아갈래. 안아볼래. 2, 3. 아무도 내 맘을 채우지 못해. 너를 만나도 다 허전한 기분. Love is you.